get it, girl. 자, 원한 눈빛은 막히는 하이힐 언더는 나인데 Check out my ID, check out my profile Sexy한 artist, yeah, I'm the hottest 남자들은 나비고 양해 뒷걸음질 쳐다 기억해 날 감당 못해 넌 비겁해 순진한 척해 넌 필요해 애기가 돼 날 맞이할 때 누군지 몰라 개매판을 뒤집어라 요매 뱉고 위를 갈아잖아 깨나 아라 난 내 목을 졸라 게을러도 할리골라 밟아놓고 비글처럼 지저대지 밤새 짓거린 글자 소리 들릴 때까지 연습생 노래 붐비 아드레날린 좀비 피땀 흘린 막막함에 밤새 두드린 철창 부수고 나가고 버린 너를 펴고 말했니까 나를 알아 kill it 알아도 내 이름 제이던 대표의 인플라이스 피터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 이제 모두 비켰어 하나씩 증명한 후회야 난 믿겠어 핍박을 받겠어 계속했던 저라도 이 비트 위에서 조차 우리 나도 시간이 왔어 Now tell me what's up 터지는 탄성 We got the power 24 hour 계속해 싸워 너라는 낙성 Freaking Bible Let better made up We gotta do it great right cause Yeah get it Yeah get it Yeah get it Got you my diva Yeah get it Yeah get it Yeah get it Got you my diva Yeah get it Yeah get it Yeah get it Got shitty Jaden Yeah get it Yeah get it Yeah get it Got shitty Jaden